모든 힘을 북부 큰물 피해 복구 이뤄버린 조선노동당의 호소 따라 전체 군대 환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선 소식을 최근 러시아, 민주공화, 인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도이칠란드의 통신, 신문,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출판 보도물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